보천부 전투 승리 여든돌세즈 음한 농업 근로자들과 농군민원들의 실랑성 모임 영원히 타오르라 보천부의 불길이오가 2일 마더산 흉룡전속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중앙과 평안남도의 농군민 일꾼들 농업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마더산 흉룡전속지에 있는 구호문원 보존 교양실과 구호문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